남조선에서 대통령직에 파면된 박근혜의 구속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역도의 구속을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 드러난 박근혜 역도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 범죄자료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박근혜와 고영 변호인단은 모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뻔뻔스러운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근혜의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할 뿐 아니라 역도가 도주하거나 증거들을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31일 새벽 박근혜는 탄핵된 지 21일 만에 서울구치소로 압송되어 죄수복을 입고 독감방에 갇혔습니다.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대우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